11. 남조선 CBS 방송이 세보도 참사 당시의 7시간 행적에 대해 거짓 해명만 늘어놓는 괴뢰역동위원회 추태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청년당 추진위원회가 9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보도 참사 전일 416인 청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